찾아오네요. 꿈꿨던 순간 그대가 보이네요. 텅 빈 마음에 네가 들어와 나를 안아줘서 참 고마워. 난 그대네요. 너의 봄아 네. Could I be your love? Could I be your hope? 온기는 너에게 보답해줄게. 꿈, 희망, 너희들 내 마음에. 지금처럼 이렇게만 행복하죠. 꿈, 희망, 그리고 내 마음.